나만 말해다오 인생이란 빌려왔다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라 구름아 전해다오 사랑이란 바람결에 쓰러지는 갈대가 아니라고 마디마디 맺힌 사연 다리 뜬들 잊을 소냐 아홉 마디 꺾인 사랑 결이 진들 잊을 소냐 아 사랑 사랑은 꺾였어도 마디마디 꽃으로 빛나는 구절처럼 그대는 나 몰라라 말이 없고 끝도 없이 감겨오는 수심의 나날이여 그 누가 알아주리 니네 마음 속으로만 홀로 우는 시련의 아픔을 마디마디 맺힌 사연 다리 뜬들 잊을 소냐 아홉 마디 꺾인 사랑 별이 진들 잊을 소냐 아 사랑은 꺾였어도 마디마디